지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희미한 불빛 사이로 내 눈빛이 이까에 머무르 미소로 감추려 해도 아픔 속에 울고 있는 걸 알아. 힘든 하루를 여러 날 지내왔는지 너의 야민 얼굴이 수척해 보이고 술잔에 기대어 쓰러져 부르던 이름 그 사람을 나도 미워했었어. 흐느껴 울고 있는 작은 어깨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나보다도 슬피 우는 너.